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What is the IB? IB Explained for Beginners.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영상? IB 만점받은 학생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그 IBDP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숨겨진 이야기까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영상이 그 아이비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딱 필요한 정보들을 잘 모아놨더라고요. 오, 정말요? 네, 그냥 뭐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기회가 될수 있고 또 어떤 점이 힘들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의 학습이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그런 본질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IBDP 기본 구조부터. 이게 고등학교 마지막 2년 과정이고 6과목 듣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세 과목은 좀 깊게 HL로 듣고 나머지 세 과목은 표준 레벨 SL로 듣고요. 아, HL, SL. 네, 그룹이 6개가 있어요. 뭐 언어, 제2외 국어, 사회과학, 과학, 수학, 예술. 여기서 하나씩 고르는 게 기본인데, 근데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영상 만든 친구는 예술 대신에 과학 과목을 하나 더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화학 SL을요. 아,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군요. 좀 유연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자기한테 맞게 좀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6과목 공부만 해도 어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핵심 필수 요소 세 가지가 또 있다면서요. CAS, EE, TOK. 아, 네,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하죠. 이게 모 아이비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교과목 공부만 하는 게 아니게 만드는 거죠. CAS는 이제 창의성, 활동, 봉사 이런 건데 점수는 따로 없어요. 근데 이거 패스 못하면 디플로마를 못 받아요. 아, 진짜요? 그럼 이것도 신경 써야겠네요. 네, 의외로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EE는 그 확장 에세이라고 4천 단어짜리 소논문이에요. 와, 4,000단어 고등학생이요? 네, 거의 뭐 대학 준비 과정 느낌이죠. 근데 주제도 꼭 배우는 과목 아니어도 돼요. 그 영상 친구처럼 뭐 스포츠 과학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오호. 그리고 마지막 TOK, 지식이론. 이건 약간 철학 수업 같은 건데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알게 됐지? 뭐 이런 걸 탐구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뭔가 깊이가 있네요. 그럼 이 모든 걸 합쳐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점이 45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45점 만점인데 일단 6개 과목에서 각각 최고 7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총 42점이죠? 네. 나머지 3점은 EE랑 TOK 성적을 조합해서 받아요. 예를 들어 EE에서 A 받고 TOK에서 B 받으면 추가 3점을 다 받는 식이에요. 아하, EE랑 TOK가 그렇게 점수에 들어가는군요. 그럼 CAS는요? CAS는 점수엔 안 들어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실패하면 디플로마 자격 자체가 없어지니까 중요하죠, 이것도. 그렇군요. 그럼 과목별 성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시험 비중이 엄청 높다고 하던데 거의 뭐 80%. 네, 그게 맞아요. IB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최종 시험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내부 평가, IA라고 부르는 걸로 채워져요. IAO? 그건 뭔가요? 과목마다 좀 다른데요. 뭐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보고서, 수학은 탐구 보고서, 뭐 이런 형태예요. 근데 예술 과목은 좀 예외적으로 IA 비중이 훨씬 높고요. 아. 아무튼 그80% 시험 비중 때문에 확실히 그 대역 시험 같은 거에 적응하는 능력은 길러지는 것 같아요. 시험도 과목별로 여러 페이퍼로 나눠서 보거든요. 뭐 수학 같은 경우 계산기 없는 시험, 있는 시험 이런 식으로요. 진짜 시험 중심이긴 하네요. 그럼 좀 다른 측면의 역량은 좀 놓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그 영상 만든 분이 본인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장단점이나 오해 같은 것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아이비 하면 막 잠도 못 자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 네, 그 통념. 근데 본인은 전혀 아니었다고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하루 8시간 반 자고 뭐 운동도 하고 사업까지 하면서 만점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 근데 그 친구 말이 핵심은 시간을 얼마나 쓰냐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냐, 그리고 효율성이래요. 아, 집중도와 효율성. 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정말 딱 집중해서 공부하고, 중요한 건 미리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거. 즉, 프로액티브한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함과 계획. 네, 맞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결국 얼마나 오래 앉아있냐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군요. 그렇죠. 장점으로는 뭐 대학 준비에 좋다, 학습 능력이나 시간 관리 능력이 는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이런 걸 꼽았고. 네, 특히 경제학 페이퍼 1 같은 거 쓸 때 짧은 시간 안에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글 쓰는 훈련이 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실질적인 도움. 근데 단점도 있었죠. 너무 넓게 배우다 보니 깊이가 좀 부족할 수 있다거나 기술적인 능력 키우기엔 참 아쉽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점 인정이 좀 제각각이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마다 인정해주는 정책이 다르니까 그건 좀 미리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성공적인 IB 경험을 위한 핵심 비결, 이걸 좀 요약해보자면 역시 꾸준한 집중학습. 네, 하루 4시간 집중. 그리고 에너지 관리, 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이, 실전 감각 키우기. 맞습니다. 그 방대한 퀘스천 뱅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IBDP라는 게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 관리, 비판적 사고, 뭐랄까 회복 탄력성 같은 그런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이구나 싶네요. 그렇죠. 영상 만든 분처럼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찾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B가 지향하는 그 균형 잡힌 인재라는 이상적인 모습하고 또 여러분 개개인이 원하는 특정 분야 전문가라는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건지, 이게 어쩌면 IB를 생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여러분은 어떤 균형점을 찾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